술 too hot.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이야. 인물 좀 봐. 인사 오지게 봐. 깜빡치기 전에 숨어있다가 나와 한 번에. 우리가 나오면 이슈가 붙어서 전부 다 비행기 태우지 뻔해. JM Indigo. We the plug. 우주 비행 파래. 느껴 외계 의식. 안에 이미지. 관리 이미지. 부셔버려 무대 이거 완전 BET yeah. 그냥 해 just do it 내 친구들 불러 성수기에도 그냥 음악하지 나는 남편에 넣어봐 이 정수기에도 소리쳐 정수기여도 소리쳐 변성기여도 오늘 살고 오늘 죽어 always 피로 걸쳐 걸러 싸고 놀래 줄 too hot yeah 아쉬워 바지가 yeah 흘러내려 바지를 잡지 흘러내려 아이스 반지 팔찌 간지나지 이건 사실 내 yeah.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내 친구들은 바보 친구들은 바보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So you better pay me proper better pay me proper 도는 바람에 누군 돈 버니 입 다물래 그래서 나는 다물게 이젠 다른 말을 하던지 난 너무 달려왔어 너희도 너무 달리지 말길 바래 yeah. 들이돌아보니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yeah. Yeah. Yeah. 가족 다 챙겨 wake up 내일도 스테이지에서 내 섬이지만 내 멘탈리티 걱정 그래도 일해야 돼 잊힐 수 없어 yeah. 나 돌아볼 거야 그 뒤에 뭐가 기다릴지 몰라도 그래 몰라도 일단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게 이젠 좋아 너가 욕을 했다 존나 뛰어난 또 너무 아파 난 fucking dope 벌고 싶어 이건 거짓 flow 다치 엄마 속을 썩이고 돈으로 메꾸려의 어린 놈 날 보러 오진 더 서귀포 다음 단계 갈래 어디로 날아가 숨어 난 컨디로 내 가상이 없어 해석하지 마라 내 상태는 개식이지 이제 모두 알아 모르면 담으로 아는 척하지도 마라 사회생활 어려 시발 다음 사람 사겨 향 조조 롤리네 롤리네 원해 롤리 탈주인자 퀸 우린 피해 다녀 폴리스 다 모여 갱신 난 working like a toki yeah I'm a trap 부리로 마킹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우린 수도 없이 몇 개 차례 섞었니 평판 부끄럽지 클럽에 산대 문신해줬던 그 여자에게 몸치 하스킬래 비워줄게 묶었지 유일한 클럽에서 흐름 가져가고 노댕이는 팀 yeah. I'm Jane Plug from King yeah. 데려가게 누군데 너 신 Okay too many people and too many rappers But now we 한 짝가리 출시는 개털 내 친구들 평범한 거리게 먹어 먹어 판때기한 만큼 적어 yeah. What you know what you came by 뭐랄까 존상평을 빌어 쇼핑 나라 삼촌 오대만큼보다 스탱으로 둘러 캐시카우 두리번 거리지 말고 놀이 당장 불러 예산부터 말해 피리야 눈 깔고 봐라 저거 논팽인 억보로 알만하지 너 그 속도 이 동네인 게 적보 짬밥 쳐드신 게 유비라신 업보 겸상은 fuck no I'm up for it 게임비어 선비 난 전쟁 선포 해시태그 노래 국회로 3대 없이 죽겠죠 우리 건데 올해도 I'm J with a plug though 3대 ho 계승 내 팀 무대 보 패밀리 퇴치 새 이름 히어로 해시태그 노래를 국회로 해시태그 노래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내 친구들은 바보 친구들은 바보 내 친구들은 아파 친구들은 아파 So you better pay me proper Better pay me proper 내 친구들은 경범 쪼가더라도 아가리 담로 스카파 롤렉스 내 선물 프라만장 내 삼담 스캔들 컴컴 비페들이 랄랄라 게르 미모였지 이런 건 뭐네 변호사비 계속 2-3천씩 yeah. Broken rich 내 인생 beat on me chain on me You know what I'm saying I yeah 누가 날 생각 yeah 우주 비행 파티 자리전 키스 파티 직원들보다 바빠 yeah 내 여자랑 어디서 몰래 사라졌다가 온 세계 내 봐도 yeah 아무거나 라고 화면에 떼길라 하는 그냥 집을 다 치우고 yes 난 누굴 너 많이 먹고 얘는 날 먹고 이건 그냥 rhyme yeah 비키니 같은 게 자꾸만 보여 밖에 눈이 오는데 happy new year white girls 말은 안 통해도 괜찮아 우리 날 wrestling 해 내가 받은 축복이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 잘 알지만 I'm made yo be what's up yeah 준비됐다고 꼭 얘긴 아니겠지 oh 후회는 언제 with a plug and you go with yeah and you go I only was plug 바보 너무 많은 shit